예,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자신의 소식을 두기고를 통해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 된다 뭐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어저께 새벽 예배는 하지 않았지만 어저께 큐티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또 교회도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까요? 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또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괜찮다, 이제는 됐다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년 한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가장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구하기 이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넋두리에 불과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건뭐 하는 걸까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전쟁터 한가운데 잠자면 그거는 그냥 100% 패배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보면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힘쓰라라고 이야기. 이거는 애쓰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게 되듯이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고난받고 힘든 일을 겪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절 후반부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에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 근심이 오면 목사님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육신, 목사님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의 육신이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리상으로도 한참 떨어져 있고 상황적으로도 함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 하나 되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하나 되는 교회. 토론토에 가면은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북한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 교회 교인들이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진 게 아니라 더 부흥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교회에서 지금 또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시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교회가 한마음 되어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목사님 안 계시다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 더 노력하자고 하면서 함께 서갈 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원래도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였지만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부흥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한마음 되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목회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로 애쓰셔야 돼요.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의 사정을 교회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너희의 사정을 나에게 알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게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에베소 편지를 누가 전해주었을까요? 두기고가 전해줬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쉬운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의 감옥은 혼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수발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를 챙겨주기도 하면서 감옥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에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 챙겨줄 수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은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도 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누군가 편지와 말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소식을 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많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 환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기고를 그들에게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예, 감옥에서 그도 힘든데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도 그래서 적은 거예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모를 때 두려울 때 힘있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교회가 위로받기를 위해서 사실은 위로받아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위로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항상 말씀을 통해 뭐 성도들을 통해 사랑받고 위로받고 다 중요해요.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을 때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교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귀한 것들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며 서로를 위로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교회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저도 교회에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지난 여름부터 쭉 진행되어 오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힘들어질까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지 않으면 아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다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민해볼 때 어렵지만 힘든 결정을 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죄송합니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조금 늦게 전할 수도 있지만 일찍 전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중에 고민할 때도 성도들의 마음이 덜 불편하고 또 위로받고 그래도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빨리 지금 마음에는 좋은 목회자를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것들을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막 대충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정해지지 않으면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목사님 가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두 목사님들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우리 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로 딱 선정됐다는 것들을 알 때 교인들이 또 기대가 생기고 그 마음의 위로들을 얻으면서 또 새롭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깨어서 지도자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기 원하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시고 힘쓰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이 강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 미러키 침례교회 안에 말씀에 더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서로를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던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